아버지란 이름이 거머쥔 무거운 가장이란 이름 이른 나이엔 이해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 이젠 알 것 같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렸던 당신의 청춘 남자도 운다 그 남자의 나이는 갓 20살 고향을 떠나와 아주 낯선 땅 서울에 두 발을 디뎌 꿈을 위해 부모님의 반대도 길을 나섰다 어릴 적부터 되길 원했던 배우 무작정 대학로 사이를 헤매어 극단 오디션엔 합격했지만 연극이 아니고 레즈부터 배워야 했어 밤에는 호프 낮에는 전단지 알바를 하며 시간이 나는 틈틈이 외웠던 대본 허나 좀처럼 맞지 못한 배역 어느 날 걸려 어머니의 전화 혹시 눈물이 흐르면 어쩌나 그는 웃으며 연기를 했어 아들은 잘 있으니 걱정 마요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다만 꿈을 위해 꾹 참는다 성공한 널 꾹 참는다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대신 크게 웃어 감춘다 남자의 자존심을 갖춘다 울지는 말아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도 심장이 터져도 눈물이 맺혀도 나는 남자라서 웃는다 그 남자의 나이는 55살 아버지란 이름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개인 택시 운전 기사 오늘 새벽 떡임없이 달린다 어금니 꽉 깨물고 술 취한 손님의 행패를 참아 내 운전대가 비틀거릴 때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가 떠올라 힘을 내야만 해 가족이란 배의 선장 암초에 부딪혀도 혼자 감당해 실은 가슴에 상처도 상당해 젊은 날 접어버린 배우의 꿈 그 텅 빈 자리를 메우게끔 한 가장이란 이름 때론 이 세상이 약속해도 그는 행복해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다만 가족이 있기에 버틴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퍼치다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대신 크게 웃어 감춘다 남자의 자존심을 갖춘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남자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 천사 같은 첫사랑 그녀에게 고백을 거절당해 슬퍼하는 소년 자신보다 애인이 더 힘들다며 군대에서 이별을 통보한 이 능력 요즘 들어 그대가 괴실히 멀리하는 당신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 그 남자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자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여리고 따뜻해요 일, 사람, 성공, 가족, 행복, 미래 그 무언가를 위해 눈물 같은 땀을 흘리는 그대 아닌 척하지만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다만 그녀 위해 꾹 참는다 사랑아 널 꾹 참는다 남자도 운다 남자도 울어 표현하지 않지만 남자도 울어 대신 크게 웃어 감춘다 남자의 자존심을 갖춘다 울지는 말아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도 심장이 터져도 눈물이 맺혀도 나는 남자라서 웃는다